안녕하세요, 이화 여러분. 오늘 얘기해줄 시는 박노해 시인의 다시입니다.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이다. 길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이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 사람 속에 들어있다. 사람에서 시작된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요새 힘든 일도 많고 절망스러운 일도 종종 자기가 살다 보면 있기 마련인데요. 그럴 때마다 그런 것에서 희망을 얻는 방법은 누구의 멘토의 말을 듣는다기보다는 가장 자기 자신에게 그 해답을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들려주고 싶은 시는 바로 박노해 시인의 다시였습니다. 안녕.